어릴 때 제일 싫어하던 것이 저는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40일간의 방학 기간 동안 30일 정도 이상을 일기를 써야,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귀찮고 또 하기가 싫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이 방학 숙제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일기를 쓰게 되고 또 기록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또 좋아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릴 때처럼 이제 그날의 일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또 말씀 묵상에 대한 이제 기록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일기라는 것이 또 나만의 기록, 또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언제 과감 없이 적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일기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라면, 또는 공적으로 쓰여지고 또 알려지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또 연약함들은 적지 않을 것이고, 또 나의 자랑들은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들은 참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또 어제 말씀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33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그 공동체의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낭만적이거나 또한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숨길 만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이 초대 공동체 가운데는 믿는 무리들이 말씀처럼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것들을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모로 보나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다 소유를 팔았고 둘다그판 돈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으며 또둘다 그것을 사도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맡겼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그판 값의 모든 것들 전부를 다 가져왔는데 아나니아는 오직 일부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라니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땅에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명백히 말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소유는 그들이 팔기 전이나 그 후로나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소유를 판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아도 아무런 잘못도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속임수를 저질렀다는 것과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밖에 없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땅의 판값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녀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공모한 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게 판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삽비라는 속임수와 부정직하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내를 메어가리라.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다가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사다리 앞에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반이나 드렸는데 뭐 얼마나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와 부정직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3절 후반부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해서 감추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훔치다 또는 횡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로 유추해 볼 때 그들은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또는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드리니까 체면상 자기들도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운 마음인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도둑질 사건 때입니다.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드렸는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단어, 이 훔치다 횡령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딱 구약에 딱 한 번 쓰이게 됩니다. 아간도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결국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절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9절에도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공정하지 못한 채 판값의 일부만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가져오고서도 전부를 가져온 척한 그들의 부정직함 또한 거짓,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한 그들의 동기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베드로는 이 죄악된 동기와 또 거짓된 행위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속이고 거짓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 사단이 그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도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선한 일 가운데서 더욱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을 심고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그 죄악이 거하게 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밭을 팔아드린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또 교회에서 주방으로 또 여러가지 봉사로 청소로 또 여러 섬김과 봉사 헌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체면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개인이 또 교회가 또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시작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갈 그 쯤에 꼭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거짓과 속임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 막 성령에 충만한 그때에 일어나서 교회의 발걸음을 정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아간의 사건도 기록된 것을 보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생된 사건으로서 그들의 그 승리에 취할 때에 그 전진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여서 그들을 쳐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순결함,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또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는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합하여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이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에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공동체 가운데에 있던 죄악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교회의 리더였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심판이 임하자 온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고 죄악들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제거된 다음에 교회의 순수함이 유지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더욱더 크게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거짓으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또는 교회 리더를 통하여서 너나 잘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리더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나 교회 전체의 권징이나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 또한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을 때 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여러분 이 사건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또 교회 리더들과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미러키 침례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며 속임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순결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틈차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한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을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가 사탄이 틈타고 또 공격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일들을 또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과 속임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고 또 경의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